사람이 너 단둘이야. 초반부터 거론된 우승후보들 내가 다 drop it like it's hot. 이제 내가 들을 소리는 뻔해. If I win the game but I don't care. 너희들의 wannabe MC들이 내 변호사야 man. 날 씹기 바쁘지 그건 내가 위로 가야 하기 때문이지. 날 부정하지만 이 빼고 네 친구들 다 내 무대 얘기를 하고 있지. 내 이름 석자와 내 태멸음 그리고 가사 한마디 꼭 외워두길 바래. 그럼 편해질 거야 너의 사회생활이. 이건 final battle 2주 안에 두 곡을 하라네. 버릇없는 show me the money. 참 기본이 안 되네. 물론 I love basic 하지만 우승은 내가 할게. 철주 형 동생이 미안해. 방청소는 서울에도 이것을 다 정리하고 가네. 플래너의 모든 칸을 채워 비가 왔네. This is how we cheer from 9310. 난 서둘러 집에 얼굴을 새기러 가네. I can't drop him incredible. 새 차 끌고 와 이리로. 내가 오늘 배틀에서 지고 돌아가게 돼도 어차피 너 winner. 어차피 너 winner. 어차피 너 winner. 집에 갈 때 따질 테니 flow 차가 끊길 테니 택시로. 미워해도 내비도 우린 흥에 나지 제일로. 집에 갈 때 따질 테니 flow 차가 끊길 테니 택시로. 미워해도 내비도 내비도 우린 흥에 나지 제일로. 왠지 다들 멋져 보이네. 볼 때마다 아디다스였는데 경쟁 의식은 집에 넣고 와 man. 잔을 들자고 이제 끝났는데 오직이 한 시간 반짜리 방송만을 위해서 같이 밤새며 땀 흘렸던 제작진 thank you all. 내가 다시 나나 봐라 했던 누나도 이젠 울 일 없으니 반갑게 만나요 go. 발음섭 발음섭 up 또요 hands up. 상수 형이 오기 전에 빨리 잔을 비워 국장님 가득 따라드려 먼저 보내버리자. 스눕은 부르지마 오늘 취해서 좀비 되니까. 우리는 고생했지 보상받을 만하지. 대중은 모르겠지만 서운할 필요는 없지. 지표 형의 혀가 꼬일 때까지 들이버 우리가 했던 긴장보다 넘치게 따라와. 집에 갈 때 따질 테니 flow 차가 끊길 테니 택시로. 미워해도 내뱉어 우린 흥에 나지 제일로. 집에 갈 때 따질 테니 flow 차가 끊길 테니 택시로. 해도 내비도 내비도 우린 흥이 나지 제일로. 소문났지 소문났지 서울에서부터 런던 나는 모든 것에 최선 다해. You know I be hustling yeah. 나를 강하게 키워주신 아버지께는 감사. 나에게 욕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반사. For my team 우리 엄마 나의 아름다운 wife hey. 우리 미래 너무 밝아 보이 know my life so bright. 원하는 거 다 골라다 담아 나 내가 꼭 사줄게. 후진 없어 앞으로만 가지 마치 메가맨. 달려 달려 달려 Kawasaki Kawasaki hey. 30살이 넘었는데 엉덩이에 바지 걸친 채로 친구들과 패대까지 우린 VIP. 상대는 상관없지 우리는 다이기지 yeah. 집에 갈 때 따질 테니 flow 차가 끊길 테니 택시로. 미워해도 내비도 우린 흥에 나지 제일로. 집에 갈 때 따질 테니 flow 차가 끊길 테니 택시로. 미워해도 내비도 공연의 마무리까지 정신을 놓을 수 없지. 아직까진 실감이 안 나지. 난 이 모두가 마찬가지 봐 몸이긴 신나지. I know we did it. G-Pop Rocking 그리고 모두가 만든 잔치. Show me the money. 넌 그냥 즐기면 돼. Can you feel me? 향후 선언기라고 저실래 심각한 척은 우리가 했으니 yeah. 공연이 끝나면 나는 집에 사람들의 기대 충족을 위해 이제 막을 내려내 밴드가 참가자 풀어서 제작진 모두 재밌어 내 다음에 만날 땐 밝게 웃어주길 여기까지. 집에 갈 때 따질 테니 flow 차가 끊길 테니 택시로. 미워해도 내뱉어 우린 흥이 나지 제일로. 집에 갈 때 따질 테니 flow